청자 입 무늬 매병. 고려 12세기 보물 340호. 청자 테토로 매병 형태를 만든 후 철화 안료를 칠하고 다시 몸체 양면에 입 무늬 부분만을 얇게 파낸 뒤 그 위에 백토를 바르고 청자 유약을 입혀 구운 작품이다. 이처럼 여러 번 공정을 거치는 철체 상감 기법은 12세기 전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예가 매우 드물다. 소담스러운 어깨의 곡선은 매우 유려하고 몸체에 그려진 입무늬에는 백토를 바른 붓질이 인맥처럼 자연스럽게 남아있다. 대담하게 내리그은 백색의 줄기 끝부분과 철체한 흑색의 대조 또한 절묘하다. 흑과 백의 대비와 소박한 입무늬의 표현, 백토를 바른 붓질의 운치가 배어난다. 굽 접지면에 내화토와 모래빚음을 받쳐 구웠다. 이와 유사한 파편들이 강진대구면 사당리 가마터에서 발견됐다.